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16 개막식이 4일 평양의 3대 혁명전 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김기남 동지, 관계부문 일꾼들, 출품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전람회에는 260여 개 위원회, 성, 중앙기관,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들과 공장, 기업소, 정보산업단위들에서 내놓은 천여 건의 정보화 성과들, 정보기술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.